그럼 요거 얘네들이 할라피뇨야. 할라피뇨야? 맛있어. 먹어봐야지. 먹어. 아, 괜찮지? 그렇게 안 맵다니까? 야, 이제 깡 소주 마시냐? 이거 다 못 먹을 거야, 아마. 왜? 다 먹으면 취해. 장난해, 지금? 어? 왜 약한 척하고 난리야? 아, 약한 척 한 적은 없어. 어디서 내숭이야? 뭔 내숭이야? 아, 말이 너무 꼬일까봐 그러지. 안 꼬여, 안 꼬여. 야, 꼬이면 꼬이는 대로. 지금부터 하는 것만 내자. 안 돼. 왜 안 돼? 왜? 이 노래 두 개나 잘리는 거 그러면. 아, 두 개, 두, 여덟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잘리는 거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차라리 세 세트. 어? 세 세트. 그래, 그럼 세 세트. 죽을래? 와. 너 진심이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좀 전에. 아니야. 어? 아니야. 우울한 얘기 한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왜 내가 일부러 해? 편집을 하면 했지. 진짜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야, 여기부터 시작하면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아, 다시 다 할 필요 없지. 나 그 얘기는 다시 해야 돼. 뭐. 하트 다섯 개. 아, 하트 다섯 개.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송을 많은 사람들, 내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고, 여기 있는 곰 같은 놈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20명 정도가 업데이트를 확인하려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한참 감동을 하고 막 내가 막 반쯤 울고 이랬는데. 뭘 반쯤 울어. 시끄러봐.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해. 어? 술이나 더 먹어야겠다. 근데 저것이 술 기운에 저 도명이라는 곰새끼가 내 고등을 안 눌렀네요. 방송사고. 됐고, 여기는 도덕산 캠핑장이고, 어쨌든 둘 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방송이 훨씬 훨씬 더 재밌었고 즐겁게 들으면서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하고. 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방송사고를 여기는 내고. 캠핑장이고 오늘은 신나는 노래를 들어보기로 해서. 아까보다 신남이 좀 줄어든 것 같다? 아까보다 신남이 줄어들었어. 나 지금 욕하고 싶어. 아, 욕해. 개새끼야. 그래, 더 해. 이 돼지 새끼야. 그래, 더. 무능한 놈아. 어? 무능은 내가 아니잖아. 어, 무능은 나지. 하지만 지금 무능한 건 너였어. 그렇지. 나 그 무능이 사진 봤어. 귀엽지? 페이스북에서. 귀엽지? 나 여행 생각보다 조그맣던데? 여행 다니면서 무능이랑 사진 많이 찍어. 나 다음 주에도 놀러 가서, 아, 이번 주에도 놀러 가서 찍고 와. 다음 주에도 지산에도 데리고 갈 거야. 생각보다 작더라고? 어. 무능이가 내가 갖고 있는 인형인데, 내가 걔를 딱 봤을 때, 참 무능하게 생긴 거야, 얘가. 근데 걔를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좋은 거야. 걔는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을 좋게 하는 기능밖에 없어. 귀엽고. 그래서 무능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 내가 여태까지 내 주변, 네,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물건에 지어준 이름 중에 최고의 네이밍이다. 무능이. 아, 그래? 어. 원래 근데 그거, 뭐, 플레임이 뭐였지? 슬로스, 아니야. 슬로스, 무슨 더 슬로스? 슬로우 포크. 슬로우 포크 더 슬로스. 근데 슬로우 포크는 나태. 슬로우 포크가 그냥, 뜻보다는 그냥 걔가 나무늘 보니까 인형 자체가 인형이니까 TY사에서 나온 비니베이비 중에 하나인데 그 이렇게 팔다리에 콩 들어있는 거. 아. 봉제 인형. 귀엽지, 무능이. 나보다 귀엽지. 그러면 첫 노래를, 역시 사람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첫 노래를 한번 틀어보겠어. 이게 제대로 나올라나 모르겠었는데. 빗소리도 다 들어가겠다. 분위기 좋겠다. 이 노래는 피시먼즈라는 일본 밴드의 매직러브라는 노래야. 발음 구린 매직러브, 매직러브. 나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이 분명히 매직러브였거든? 근데 마직러브, 마직러브 그래. 이러는 거야. 안 들리지. 그래서 깜짝 놀랄 거야. 모르고 들으면 마직러브이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 매직에서 지를 뒤로 빼가지고 마직러브, 마직러브 이게 뭐야. 얘 걔네들 발음 구리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내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애가 그때 이제 1999년 이럴 때였는데 CD 라이터를 처음 샀어 걔가 그때. 그래가지고 CD 라이터로 처음 구운 CD를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거야. 그 컴필레이션에 있던 노래야. 근데 딱 들으면서 내가 와 이 노래 최고다 이랬거든. 그냥 걔가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 거야. 오늘 캠핑장에서 녹음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 밤에 이렇게 덩실덩실 거리면서 듣기에 참 좋은 노래려니 하고 아예 이거 포기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들으세요. 생각보다는 근데 텐션이 좀 낮은 노래를 갖고 왔길래 나는 좀 놀랐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밤이 생각이 나고 이게 막 마냥 막 으아 미친 듯이 신나죠 이게 아니라 띠링띠링 그리고 뭔가 설레 두근두근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 보컬이 신지 사토라는 남자인데. 남자야 이게? 응. 아, 몰랐어? 그래? 응. 몰랐어. 나 여잔 줄 알았어. 아 정말? 어. 아니야 남자야. 어, 뮤직비디오 봤을 때만 해도 나는 남자란 생각을 1도 안 했는데. 고마워. 악상번하자. 왜? 이 노래 말고 내가 이 밴드 노래 중에 또 좋아하는 노래가 의지할 곳 없는 천사라는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원어 제목으로는 타요리나이 텐시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거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얘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보컬 애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내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에 그 동영상을 링크를 해놨었어.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이 남자 누구 닮았어 이러는 거야. 누구? 뭐? 그랬더니 너도 알잖아 이러는 거야. 알아. 나. 그래? 아니 어? 왜냐면 다른 그러니까 생김새 별로 안 닮았어. 정말로 닮은 게 없는데 특히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니까 내가 링크해놓은 그 비디오에서 조명이랑 그때 머리 모양이랑 그리고 내가 그때 그 마 소재로 된 비니 같은 걸 되게 자주 쓰고 다녔거든. 그 레게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좀 빵모자 같기도 하면서 비니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똑같은 거야 나랑. 내가 아, 즐겨 그랬어? 쓰고 다니던 모자에 머리 모양에 그리고 나도 그때 얼굴 살이 되게 없었거든. 그렇다고. 이 노래는 좋은 노래인데 안타깝다. 왜? 아 끊겨서? 어. 에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우리 실망이야. 방송이 원래 날로 하는 방송인데. 실망이야. 그 나는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낮은 텐션을 가지고 왔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달리는 노래를 계속 찾았지. 처음에 신나는 노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어울리지 않아. 캠핑장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어. 밤에 캠핑장에 뭔가 모닥불 피워놓고 막 혼자 그런 분위기를 상상했거든. 모닥불 못 피워놨는데? 망했어. 너 때문이야. 우리 한 시간 넘게 얘기한 거 다 날린 거 잘했는 거야? 한 시간은 안 됐을 거야. 한 시간 됐어. 나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귀척하고 난리야? 뭔 귀척을 해. 야 빨리 그럼 다음 노래 뭐 할까? 다음 노래. 아, 중식이를 들어야겠다. 한 번 더 들어야겠다. 나는 이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아, 얘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월세 때문에, 어? 세금 때문에, 밥값 때문에. 아니야. 이런 의무적인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게 책임을 물어. 안경을 벗고 운다. 우는 척 한다. 꺼내는 게 겁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든 나에게는 마음이 아파. 별거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욕을 하니까 상처 틈. 그래, 먹어. 실컷 먹어라. 이런 주문을 외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노래는 중식이 밴드 영문명 런치 중식이 밴드의 죽어버려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냥. 재미없어. 재미없어? 어. 아까 했던 얘기나 다시 해봐. 그래, 아까 했던 얘기. 안 한 척하고. 안 한 척하고. 어. 난 들은 척할게. BGM을 야 BGM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 이거 편집할 수 없고. 어, 나 편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 노래는 소리 너무 작아? 아니야, 괜찮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신남에 대한 노래를 선곡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신남이 있는데 나는 그랬구나. 여러 가지의 신남이 있는데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작년에 그 슈퍼스타K에서 이 노래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잊을 수가 없어.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가사의 생경음보다 이 내용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죽어버려라 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그런 분노가 있으니까 내가 내 고객을 죽이고 싶진 않아.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지. 근데 모르겠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내가 못 견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냥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뭐를 줬다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은 견딜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 스스로 다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더 힘든 사람이 많을 테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있을 때보다 힘든 게 아니거든. 회사 나와서 돈 버는 일이니까. 그래서 근데 왜 죽어버려라 해? 재밌잖아. 재밌잖아. 너무 즐겁잖아. 이런 가사가 없었으니까 기존에는 그런 나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정말 직설적으로 어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 중식밴드 노래를 계속 들으면 서글퍼. 돈 벌어야 되니까 서글프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났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난 뭐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는데 서글픈 거? 그래. 별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어. 죽어버려라 하고 싶은 정도로. 근데 아 오죽하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친구라든가 지금 남자친구라든가 뭐 오늘 뭐 고객사에서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주변에 회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면서 야 내가 돈 주니까 너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 나는 그런 걸 내가 직접 겪진 않으니까 힘들겠구나. 힘든가 근데 보구나.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고 하니까 내가 힘든 얘기를 한다고 얘가 알까?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사실 거의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나는 이제 일할 때 갑자기 톡이 오거나 뭐 남자친구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사촌동생이라든가 갑자기 이렇게 한 3시, 4시쯤에 오면은 내용을 안 봐도 알아 이미. 지금 뭔가 굉장히 빡친 거야. 아,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한참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대인데 극강의 스트레스를 한번 빡 맞은 거지. 그래서 그걸 맞고선 나한테 죽이고 싶다. 이 가사처럼. 진짜 이 가사처럼.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권해줘 이 노래를. 아, 근데 그러기엔 좀 뭐랄까. 어렸을 때는 나는 그 크라잉넛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 크라잉넛 노래 중에 다 죽자라는 노래 있잖아. 우리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하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나이 이만큼 먹고 나니까 약간 너무 직설적이라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부끄러워서 추천까지는 못해. 근데 들으면 좋아할걸? 좋아할거야. 스트레스에 비례한 만큼 좋아할거야. 남자친구한테 한번 들려줘봐. 좋아할거야. 안 들려줄래. 왠지 이거 들려주면 좋다고 계속 흥얼거릴 것 같아. 그 꼬라지 비기 싫어. 내게 돈을 주는 그대에 저주를 내려라. 아이고. 이 부분 편집해야지. 내가 따라 부르는. 왜? 부끄러워. 야, 너 네가 아무리 편집권을 갖고 있다 치지만 네 맘대로 다 하지 마라. 내 맘 미치고 그럼 네가 할래? 아! 야! 어? 모기가 야. 있었어. 아,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자, 그럼 다음 노래. 아, 우리 뭐 아까 뭔가 신났었는데 이게 뭐냐고. 아, 미안해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면 목소리 변조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어? 어떻게? 콧구멍 이렇게 막든가. 이렇게 한 톤 올리고 막. 미안해. 알았어. 그럼 다음 노래. 더 큐어라는 밴드의 Close to Me라는 노래야. 아, 근데 나는 이거 이 노래를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아, 귀에 숨소리 자꾸 넣어가지고. 아, 그 거슬렸어? 좀 거시겠어. 거슬릴 거는 아니고. 왜? 좀 거시겠어. 흥분됐어? 아, 뭐 그냥 귀에 남자 바람... 숨소리에도 흥분해? 아니, 귀에 바람 넣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고. 아니, 좀 변태야. 곰팽이. 이 노래는 신나지 않아. 왜? 이 노래가 어디 신난 거야? 되게 신나지 않아? 이렇게 되게 숨 차잖아. 숨 차는 느낌이 있잖아. 아니, 달려서 숨 차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몰라, 왜 숨 차는지? 아, 정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밴드가 되게 유명한 밴드거든, 영국 밴드 중에. 그럼, 이름은 되게 유명하지. 그리고 유명한 노래도 많단 말이야. 뭐 Friday I'm in Love 막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목소리 들으면 되게 청년 같잖아. 안 그래? 되게 막 중후한 아저씨 목소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얄쌍한, 예쁜 유럽 스타일의 남자를 기대했었지. 목소리를 듣고. 대체로 그렇지 않지. 와, 무서워. 아,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건 영국의 무늬준이야. 뭔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머리카락으로 얼굴 다 이렇게 가리고 눈화장 세게 하고 근데 얼굴은 땡그랗고 덩치는 좀 있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이런 섬세한 노래를 만드시는 거지.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섬세하다고는 느꼈어. 그리고 이 노래에서 느끼는 소외라고 해야 되나? 야, 내가 어려운 말 쓰지 말랬지. 소외가 뭐야? 소외? 어. 소외가 소외지 뭐야? 소외가 뭔데? 소외가 느껴지는 감정, 회한, 작은 회한이 소외지. 아, 그런 거야? 어,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가 가져온 노래라고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신남은 아, 오늘 가져온 곡 중에서는 안 그런 곡도 있지만 최소 BPM이 120 이상 되는 노래들. 쳐달리는 노래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그런 노래 지금 하나 들려줘? 아니. 내가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노래 뭐였지?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여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쫓아올걸? 아니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던 게 그거야. 원래는 더 빠른 노래를 했다. 어. 그러니까 근데. 근데 밤에 캠핑장이 안 어울릴 것 같았단 말이야. 아 장소까지 성구해서. 그래.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왜 신난가? 매직 리듬 같은 경우에는 리듬이 매직 러브야. 매직 러브 같은 매직 경우는 매직 리듬이 뭐야 변태야. 미안해 술을 좀 먹었어. 혀가 점점 꼬이려 그래. 아 신난다 더 먹어. 이제 점점 더 단어 선택이 이상해지고 막 그렇지도 몰라. 그거고. 저번에도 술을 안 먹었는데도 단어 선택을 되게 잘못한 게 많았어. 아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어쨌든 그런 처음에는 네가 가져온 노래들 이 노래에서 그게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네가 가져온 노래들이 이게 신난 노래들인가? 막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매직 러브는 이제 리듬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덩실덩실이었으니까 아 이거 신나는데 이거 백 같은 경우는 유명했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엔 전혀 신나지 않았어. 전혀 신나지 않았어. 근데 그 계속 들었다. 아 근데 들을수록 신나. 그지. 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가 가져온 노래들은 대체로 들을수록 더 좋은 노래가 되게 많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노래들은 계속 들으면 되게 피곤한 노래들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네가 갖고 그 노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 때문이 아닐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한 노래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노래들이고, 네가 가져온 노래들은 되게 편하게 소프트 리스닝이 되는 노래, 이지 리스닝이 되는 노래들이야. 그래서 나는 기존에는 이지 리스닝을 별로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네 덕분에 이지 리스닝 노래를 최근에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쪽에도 이런 게 신날 수 있구나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꼈어. 특히 이 노래에서. 그래서 나는 그게 차에서 노래를 듣고 이제 출퇴근길에 노래 들으면서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 그게 되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 그 전에도 내가 그런 노래를 안 들었던 건 아닌데 아 이런 노래가 신나는구나. 이런 노래가 좋은 노래가 있구나. 난 그게 되게 신기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내가 이 노래 제목을 제대로 기억을 계속 못하고 있었던 게 보통 close to you잖아. 너에게 가까이잖아. 이거는 close to me잖아. 그러고 나 이제 그러고 나서 가사를 찾아봤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들었을 때 오늘이 너무 빨리 왔네 막 이런 가사만 그냥 대충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봤더니 이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죽는 날인 거야. 그래서 계속 숨을 헐떡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점잖게 굴기만 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게 빠르고 깨끗하게 와주겠지 나한테?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아침에 인나지 말걸. 그냥 계속 잘걸.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신나는 리듬에 꼬아가지고 들을 때마다 좀 묘하게 신나. 나는 신나네. 나도 죽을 때 신나게 죽을래. 그냥 지금 죽어라. 나도 신나게 죽고 싶어. 별로 뭐 죽음에 관한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도 아니면 내가 평소 때 얘기를 하거나 뭐 되게 특히 즐거울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아니야 즐거울 때라기보다는 되게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을 때 표현을 반대로 하는 거야. 막 되게 사실은 가라앉아 있는데 아유 신나 죽겠네 이러면서 이 노래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그림 그릴 때도 되게 사실은 우울한 내용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림은 되게 밝은 색이라든가 되게 막 요란한 패턴을 넣는다든가 그런 포장? 의도적인 감춤? 근데 사실은 되게 티나는 거. 이 노래처럼. 근데 그런 티를 눈치 못 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대부분 못 채지. 그걸 또 음흉하게 바라보고 있지. 말 안 해주고. 목이나 잡아라.